26일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홈페이지는 박근혜가 그것은 6.25 전쟁 참전 유공자 위로연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북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위험천만한 고립과 대결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 뭐냐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데 대해 비난하는 재미동포 김숙이 쓴 글을 올렸습니다.